필요가 재수 없대. 잘난 척만 한대. 또 누구는 내가 너무 착하대. 바보 같을 정도래. 가끔은 이해조차 안 되는 시선들 억울하기도 하지만 오해가 만든 수많은 너와 얘기해 우린 모두 다 나야. Either way I'm good. 전부 좋다고. 같은 친구인데 어리광이 심하대. 털털한 줄 알았던 초아이는 마음이 너무 약한 걸. 제 아이라서 그래 넌 이라서 그래 됐고 그냥 빛나하자. Either way you go 전부 좋다고.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